떠나요 둘이서. 이른 아침에 둘이서 난 새들의 노래 들리는 푸른 초원에 낙원으로 그대 웃음 지며 너무 아름다워 이젠 슬퍼하지 말아요.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함께 가요. 그대와 나 그대와 나 영원토록 무지개 넘어 떠나요. 이른 아침에 둘이서만 속에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게 있네요. 스치는 바람에 미소 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떠나요 둘이서. 이른 아침에 둘이서만 새들의 노래 들리는 푸른 초원에 낙원으로